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된 것은 토끼 때문입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면서 큰일이야, 늦었군, 이렇게 말하는 토끼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시간에 쫓겨서 달리지는 않으니까요. 동물이 달리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냥꾼이나 천적에 쫓겨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계를 안 보는 토끼들은 오늘도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겠죠? 참 이상한 나라에 산다고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March of the Cards, 카드들의 행진이란 곡이었어요. 사실 토끼들만 우리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시베리아 북부지방의 우고로 오스타크족이들은요, 시간을 느끼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와는요.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되는 천편일률적이고 정말 생기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1월은 산란의 달이고요, 2월은 까마귀의 달, 3월은 백목질 소나무의 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기 미시시피강 저지대 계곡에 있는 나체족들에게는요, 1월은 사슴의 달, 2월은 딸기의 달, 3월은 작은 옥수수의 달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생기 없는 시간, 그러니까 세상에 다 똑같이 하나로 맞추어진 시간에 따라서 살고 있지만, 많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에 맞춰서 자연의 시간들을 살고 있죠. 문득 1월이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곧 다가오는 또 다른 새해를 바라보면서 시간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두 두 가지 시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양력과 음력, 서구의 시간과 그리고 달의 시간. 이 모든 것들도 일종의 권력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서구가 만들어 놓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시간에 맞춰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가지 시간 중에서 한 가지 시간에 맞춰서 살고 있다니. 그래서 한 번쯤 이 시간과 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새로운 새해를 눈앞에 두고 또 다른 세상을 눈앞에 두고 영화 속의 시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시계와 관련된 영화 속의 시계와 관련된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적어주셨어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셔서 보시면 거기에 사연을 적는 게시판도 있고요. 이렇게 키워드 영화탐험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난이 있고 시사회 신청하는 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은 느린 방법이지만 엽서나 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화 속의 시계,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시간을 한 시간 전으로 돌렸어요. 오늘 내가 한 말 다 잊었으면 좋겠네요. 대신 다음에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그땐 편한 친구로 만나죠. 영화 연애 소설 중에서 지환의 대사와 함께 영화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시간을 돌려라 라는 제목의 김상원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청취자 이원영 씨가 영화 속의 시계로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연애 소설이라고 하셨죠. 그 영화에서 차태현, 지환이 그 손예진 앞에서 쑥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시할 하지만 별로 호감을 얻지 못하니까 시계바늘을 다시 한 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자 우리 새롭게 만나자 이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 장면도 인상 깊었지만 이 연애 소설에서는 또 한 번 시계를 돌리는 행위가 나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거의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시간을 거스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이 영화 속에서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나중에 그 손예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시계가 등장합니다. 정신없이 그 장례식장에서 쓰러져서 울던 친구 이은주가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떼어내서 주먹으로 그 유리를 깨어버리고 시간을 그 앞으로 돌려봅니다. 하지만 물론 시계판이 피로 얼룩질 뿐 죽은 친구는 돌아오지 않죠. 시간의 신을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낯을 든 거대한 낯을 든 아주 잔인한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한 손에는 모래시계 그리고 한 손에는 커다란 낯을 들고 자신의 자식을 먹어 삼키는 이런 무자비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시간의 흐름은 모든 존재에게 가차없이 적용이 되고 또 결국은 모든 존재의 종말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려운 존재인 시간 그것을 시계라는 한 물질을 통해서 보여준 영화가 바로 연애 소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 시계 사실 서구 사람들은 우주를 가장 완벽한 시계장치로 생각했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양을 한 시계장치. 그 중심에는 물론 지구가 있었고요. 그 주변을 태양,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에 달린 수정부들이 아주 정교한 궤도를 따라서 돌았고요. 뭐 나중에 지동설이 나오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주는 천상의 시계장치였습니다.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계는 우주의 모형이었어요. 이 작은 기계 위에서 빙빙 돌던 바늘들, 세 개의 바늘들은 그러니까 태양, 달, 지구의 운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아주 서툰 시도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시계는 그 자체가 작은 소우주입니다. 그러다가 시계는 서서히 우주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계가 없던 시대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정오인 줄 알고 또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자연에 따라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계가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이 시계도요, 이제 더 이상 달과 해를, 그러니까 자연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가 아니에요. 서울의 12시는 도쿄의 12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인 영국이 예전에 세워놨던 세상의 중심시 그러니까 그리니치 천문대의 그 시간에 맞춰서 온 세상의 시간은 맞춰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오를 1시간 앞당기기까지 하죠. 요즘은 그러고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시간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무자비하고 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에 맞춰서 시간마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don't give no compensation. Love don't pay no bills. Love don't give no indication. Love just won't stand still. Love kills, drills you through your heart. Love kills, scars you from the start. It's just a living bastard. Strikes like cold steel. Love kills, drills you through your heart. Love kills, scars you from the start. It's just a living master. Burning your lifeline. Give you a right time. Won't let you go. Cause love won't leave you alone. Hey, love can play with your emotions. Open invitation to your heart. Play with your emotions, up on invitation to your heart.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이 영화를 최근에 그 칼라를 입히면서 음악도 새롭게 넣었는데요. 아, 새로운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들어본 음악입니다. 프레드 맥클리가 노래를 한 Love Kills 들어봤습니다. 이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에서 거대한 시계장치를 손으로 돌리는 도시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 짤깍거리는 기계장치에 삶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 그 완벽한 초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계 없는 세상, 시계 없는 하루는 이제 생각할 수조차 없는 현대 문명인들. 우리들은 이제는 이 시계의 지배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 시계는 우주를 흉내냈었어요. 더듬더듬. 서툴게나마 완벽한 우주를 흉내내던 이 서툰 기계, 이제는 혼란스러운 우주에 친숙하고도 완벽한 질서를 부여해주는 안내인이 되었고 서서히 우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코엔 형제의 영화 허드서커 대리인에서 시계탑은 한술 더 뜹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시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조종하죠. 주인공 노빌, 팀 로빈스가 역을 맡았는데 노빌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몸을 던졌을 때 그때 시계공은 시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우주는 시계의 명령을 따라서 정지하죠. 또 추락하던 노빌 역시 허공 중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고요. 카터 버웰의 영화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허드서커 대리인 중에서 프롤로그 들어봤어요. 원래 그 아람 하차트리안의 발레곡인 스파르타커스 중에서 스파르타커스와 프리지아의 아다지오를 작곡가인 카터 버웰이 편곡해서 영화의 메인 테마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변광열 씨가 이 허드서커 대리인에서의 그 시계를 언급을 하셨죠. 영화에서 본 시계 중에서 가장 큰 시계라고, 뭐 주인공이 자살을 할 때 땅과 만나기 직전에 시계가 멈추는 그 장면, 그 장면을 기억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시간을 지배해버린 시계가 주인공의 자살까지도 막았다고 할 수 있겠죠. 주인공의 죽음까지도 막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자, 영화 속의 시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계 바늘은 영원히 돌아가죠. 저도 대부분의 시계는 끝없는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계는 감옥이 됩니다. 일직선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시계들을 반복되는 작은 원이 되게 만들었죠. 특히 시스템 속에서, 조직 속에서, 거대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일을 통제하지 못하는 직장인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이 시계는 출구 없는 지옥입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은 바로 그 끔찍한 반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아주 훌륭한 우화들을 보면요, 끔찍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잘 풀어나갈 때 웃음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영화 역시 코미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기상통보관 필, 빌 머레이가 역할을 맡았었죠. 그 성촉절 취재를 위해서 미국 펜실바니아에 주에 있는 펑춘이아 시를 찾습니다. 가상의 시인데 사실 이 시의 이름에서도 그 시간의 굴레 같은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느껴지죠. 펑춘이아, 그 정확한 그 제 시간만을 요구하는 바로 그 시를 찾았다가 필은 그만 시간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성축절, 그라운드 혹데이를 끝없이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어제 그가 겪었던 그 하루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그 다음날도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이 필은 그 반복을 깨지 못하고요. 또 탈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죽지도 못합니다. 그 어떤 시도를 해도 그 다음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매정한 라디오 시계가 성촉절 아침을 다시 알리고 있으니까요. 참 끔찍한 상황이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시간의 굴레. 하지만 이 영화는 낙관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낙관적인 이유가 뭐 필이 그 순환의 굴레에서 탈출했기 때문은 아니고요. 또 뭐 그 순환되는 시간의 굴레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법을 영화 속에서 익혔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낙관적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화가 낙관적인 이유는요. 필이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겪는 그 단계를 모두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 마찬가지거든요. 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루에 처음에는 절망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고 탈출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시간과 타협을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견뎌내자. 이렇게 됩니다. 뭐 아무리 시간이 끝없이 반복이 되고 그 전날 그가 이 세상에 끼친 모든 자극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도 그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한탄만 할 수는 없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필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또다시 같은 위기에 빠질 사람들을 구해주고요. 또 내일이면 사랑의 기억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그 여자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죠. 그걸 보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벽을 대하면서 진짜 낙관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블랙홀 중에서 소니 앤 쉐어가 함께 부른 아 그쵸? 이 두 사람이 예전에 부부였죠? 소니와 쉐어 I got you babe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요 그 필이 빌 머레이가 아, 눈을 뜰 때 아침 6시가 될 때마다 그 라디오 교명 시계에서 울려 퍼지던 곡이었어요. 강지선 씨도 바로 영화 속의 시계하면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이 사랑의 블랙홀 그라운드 데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영화가 아주 좀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 끝없이 순환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줬었는데 시계가 그렇죠. 영원히 돌아가는 시계 바늘.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계들에게는 끝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시한폭탄에 달린 시계들이 그렇죠. 바늘이 특정한 시각을 가리키면 그 시계는 임무를 다합니다. 폭탄은 터지고 시계는 그 폭탄의 파편과 함께 사라지죠. 뭐 보통 이런 영화들에서 시계는 아슬아슬한 그 서스펜스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시계가 조금씩 조금씩 0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접근해가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시계 앞에 달려있는 이 빨강선을 자를까 파란선을 자를까 어떤 영화에는 뭐 노랑선 초록선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더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만드는데요. 뭐 물론 이렇게 시한폭탄에 장치된 시계가 아니더라도 점점 다가오는 0점 이것을 지적해주는 시계들이 있죠. 아, 영화 하이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계들. 이 시계들을 보면요. 케인 보안관이 악당들에게 맞서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당들은 마을로 곧 들이닥칠 것이고 케인 보안관 그는 그와 함께 악당들에 맞서 싸울 동지들을 구하느라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돌아다니죠. 시계 속의 시침은 초침은 그리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비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종착역에서의 시계들도 우리에게 주 안타까움을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을 안겨다 줬죠. 로마에서 만난 미국인 유부녀 제니퍼 존스와 이탈리아인 청년 몽고메리 크리프트의 그 격렬한 로맨스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곧 끝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영화 속의 시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그 기계장치, 시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태양 아래 꽂아놓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손에 땀을 쥐기도 하죠. 청취자 양희찬 씨가 말씀하셨죠. 이란 영화 마르지아 메시키니 감독의 내가 여자가 된 날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9살 생일을 맞이한 꼬마 아가씨가 나옵니다. 9살부터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금기들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어제까지 같이 놀았던 남자친구 핫산과 오늘부터는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꼬마 아가씨는 그와 나가 놀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마지 못해서 허락한 자유시간은 딱 한 시간뿐. 나뭇가지를 땅에 꽂아서 해시계 삼아서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는 정오까지만 놀고 그 후부터는 그 친구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시계죠. 사실 이 해시계. 꼬마 아가씨 하버에게는 이 나뭇가지 해시계가 앞으로의 그의 인생을 얽어매는 억압의 고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양희찬 씨가 말씀하셨나요? 비참한 이란 여성의 삶, 남성의 사회, 그 억압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들의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시간까지도 통제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그 해시계라는 것은 나무를 치우면 곧 사라지는 아주 쉬운, 그러니까 여성들이 쉽게 헤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억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준 영화 속의 시계들. 영화 하이눈 중에서 음악을 들어볼까요? 하이눈, 프랭키 레인이 부르는 하이눈. 그리고 이어서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의 종착역 중에서 페기 리의 Autumn in Rome 이어듣습니다. My heart remembers fountains where children played, gardens where dreams were made, autumn in Rome, memories like embers glow. Arrivederci, dear, walks beneath the pines that graced a golden sky, stopping now and then to share a lover's sigh, you and I. Let winter come, all my Decembers I'll spend just dreaming of the night we fell in love. One lovely 하이눈과 종착역의 영화음악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하이눈 중에서 프랭키 레인의 하이눈, 그리고 종착역 중에서 Autumn in Rome 패기리가 불렀죠. 자, 옛날에 시계와 시간은 사실 공공재산이었어요. 시계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오래된 도시나 마을 중심에 시계탑이 서 있어서 시간, 매 시간마다 종소리로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렸는데, 그래서 시계탑은 문명의 도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3편을 보면, 그래서 시골 마을에, 작은 서부의 이 시골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온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죠. 시간을 관리하는 기계, 이와 함께 자연을 통치하는 문명, 함께 들어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시계탑 보기 쉽지 않고요. 또 길거리에서 시계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하철역에 행선 안내의 전광판 바로 옆에 시계가 붙어 있었지만 요즘에는요, 그 신식기계들에는 더 이상 시계가 달려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던 이 커다란 기계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서서히 잃고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계탑 이제는 축소돼서 우리 손목으로 또 핸드백 안으로 주머니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시계는 더 이상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됐죠.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시계들을 소유하면서 우리만의 시간 속으로 각자 개인의 시간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바로 여전히 시간이 공공의 재산이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Back to the Future 1 중에서 음악을 들어볼까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마틴 맥플라이 역을 맡았는데요. 그가 졸업파티 무대에 올라가서 부르던 노래 Johnny Be Good 들어봅니다.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Back to the Future 1에서 그 마이클 제이 폭스, 마틴 맥플라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부르던 노래 Johnny B. 그리고 이어서 영화 동감 중에서 이욱현의 영화 음악 행복한 교정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 동감에도 시계탑이 나오죠. 이준호 씨가 장소로서의 시계탑의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김하늘과 유주태가 영화 동감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시계탑 아래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계탑은 공공의 재산인 시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시계를 말하신다면요, 그 작은 시계, 핸드폰 안에 들어온 시계, 그리고 우리 손목시계, 이런 작은 시계들은 이제 개인의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시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작은 시계를 통해서도 남들과 시간을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계들이 바로 나 하나만의 시간이 아닌 거죠. 특히 시차선을 넘는 여행자들이요. 경계를 넘고 시간의 경계를 넘는 그런 여행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의 시계를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시계들과 같이 맞추는 것이잖아요. 또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들, 이들은 적진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동료들과 함께 손목시계를 맞추어야 합니다. 뭐 아비정전에서도 시계는 남과 함께 공유하는 어떤 시간으로서의 의미로 다가오죠. 두 연인들만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영화 속의 시계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준우 씨가 또 글을 올려주셨었죠. 아비정전에서의 거의 도입부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국영과 그리고 장만옥이 만나던 장면. 무역체육관 매점에서 일하는 장만옥, 수리진. 그리고 매일 3시쯤이면 그곳에 와서 콜라를 사 먹는 장국영, 아비. 어느 날 아비는 수리진에게 1분 동안 시계를 함께 보자고 청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죠.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 우린 1분 동안 함께 했어. 난 잊지 않을 거야. 우리 둘만의 소중했던 1분을. 이 1분은 지울 수 없어. 이미 과거가 됐으니까. 이 아비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수리진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진은 그와 함께했던 그 1분을 영원히 잊지 못하죠. 그는 이 1분을 잊겠지만 난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매일 찾아왔다. 1분이 2분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만남의 시간이 길어졌다. 수리진의 대사입니다. 영화 아비정전 중에서 들어봅니다. 장국영이 거울 앞에서 만보를 주던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마리아 엘레나. 속의 시기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죠. 아메리카 인디언의 한 부족에게 세계와 년은 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또 눈앞에 펼쳐지는 셈이 되겠죠. 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은 청취자 박재웅 씨가 영화 속의 시기 말씀하시면서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클럭워크 오렌지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월터 칼러스의 영화 음악입니다. 클럭워크 오렌지의 테마인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은 말죽거리 잔혹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유화 감독을 만나봅니다. 안녕히 계세요.